백자 모란 버드나무 무늬매병 고려 12세기 보물 345호 고려시대의 각종 백자들은 청자의 기형이나 장식을 본뜬 것이 많다. 이 백자 매병은 몸체 허리 부분의 선이 밋밋하고 다리 부분이 다시 넓어지지 않고 그대로 좁아들고 있어 고려 청자 매병의 전형적인 곡선 미에는 조금 못 미친다. 몸체를 참외 모양으로 6등분하여 세로로 고를 만들었으며 각 면마다 자토로 능형의 윤곽을 상감하고 그 안에 청자 태토를 면 상감한 다음 다시 그 위에 모란 무늬, 초로 무늬, 물가 풍경 무늬, 연꽃 무늬 등을 백토와 자토로 상감해 넣었다. 병입 둘레와 굽둘레에는 연꽃 무늬 띠를 양각으로 돌리고 그 안을 청자 태토로 상감하여 고려 청자와 백자를 하나의 그릇으로 혼성시키고 있다. 백자의 청자 태토를 상감해 놓고 다시 그 안에 자토와 백토를 상감하여 무늬를 나타낸 것은 이 매병이 유일한 예다. 유색은 청백조를 띄었고 그물 모양의 빙렬이 전면에 퍼져 있으며 능형 안에 청자 태토 위에 상감한 자토는 부분적으로 유약 속에 번져 있다. 구워낼 때의 과열로 인해 병의 아래쪽이 약간 우그러져 있어서 면에 따라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